UBS. 글로벌 파이트.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죠.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2입니다. 저희 글로벌 파이트가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놓칠 수 없죠.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로 떠나볼까 합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기억하시죠? 인류 역사상 두 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늘날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당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이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를 두고 국가 간, 심지어는 국민 간에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는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기이한 모양의 토마토와 같은 기형 식물들은 원전 누출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젠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주장한 것은 지난 2021년 4월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정화하는 데 성공했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현재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한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며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데 겨우 1년뿐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매우 컸습니다. 특히 현지 어민들은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가격의 대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었던 이들이기에 방류가 이뤄질 지역의 주변 어민들이 날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요미우리 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41%는 방류에 찬성, 50%는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죠. 와중에 막대한 힘을 지닌 정부마저 방류를 원하는 상황. 흐름은 자연스럽게 찬성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이슈인 만큼 타국의 입장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일본을 둘러싼 국가들이 이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알아볼까요? 중국의 경우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방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답니다. 이들은 원전 사고가 인류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일본이 국제 공공이익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국민 이익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당부하며 환경이나 인류의 건강 문제를 근거로 방류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대만 정부 역시 방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는데요.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장준환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은 일본 측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직시하고 후속 안전조치와 관련해 완전한 정보를 대만에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만 역시 인근 해역 33곳에 방사선 물질 측정 장비를 설치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이 방류에 반대한다는 점은 중국과 같지만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원론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철저한 후속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들은 방류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FDA 또한 이로 인해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영국 역시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처리수를 배출해서는 안 될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들은 다양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류 이후 실제로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될지의 여부는 실행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만일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방류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나 영국마저도 앞으로의 어패류 섭취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저런 안전 문제가 다수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류는 결정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한 의원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어요. 일본 측에서는 방류 시설이 이미 착공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기에 확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부를 질책하기보다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 전체가 피해를 입지 않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염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가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세 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윤지우,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른 열렬한 논쟁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